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Hut, code. Hut, code. Hut, 2, 3, Scouts 4. Scouts Code. Hut, code. Hut, hut, 2, 3, 4. Yes, sir. Hut, 2, 3, 4. Duty. Armed and ready. Yes. Armed. Hut, 4, 2, 3. Reporting in.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Captain Timo. 안녕하세요. 오늘도 폭염 때문에 지친 여러분의 뇌를 말랑말랑하고 좀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SBL의 MC 티모입니다. 예, 오늘도 폭염을 뚫고 저와 함께 같이 방송을 진행해 주실 두 분 김재희 씨와 촉수 씨 인사드릴게요. 네, 다들 근황 어떠세요? 촉수 씨 저번에 소개팅 받았다 했는데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첫날 하고 그래도 안부 문자 보냈는데 예, 답이 없군요. 안 읽씹이 들어가요. 안 읽고 씹혔더라고요. 물론 저 사라지지 않는 일? 네, 사라지지 않는 일. 슬프네. 괜히 물어봤네요. 네. 네, 뭐 김재희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관뒀나요, 일? 아니요, 아직 관두진 않았는데. 언제 관둘 거예요, 그 일은? 뭐 다음 주 내로 그만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그것 때문에 김재희 씨가 예, 피부도 수척해지고 원래 피부도 안 좋았지만. 아, 진짜 요 근래 일주일은 피부가 급속도로 썩더라. 뭐, 네, 그런 게 되게 안쓰러워요. 뭐 아무튼 이 정도로 안부는 무너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번에 방송하다 말았던 이방원. 예, 그렇죠. 오늘은 그리고 이방원뿐만 아니라 이제 네. 대륙으로 넘어가서 대륙 진출하나요, 우리? 예, 예. 그래, 명청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요? 예. 동성애. 또 동성애가 또? 예. 또 깊게 이 명청의 딥 다크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아마 명나라 정도까지만 갈 것 같아요. 그럼 명대까지로 조절하는 걸로? 예, 예. 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방원 과연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말하기로 했는데, 예. 사실 알고 있는 이방원이 왕이 된 거는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차지한 걸로 저희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배웠죠. 근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는 편이죠. 사실 이방원이 왜 왕이 됐냐 하면은 그냥 왕자의 난을 통해서 무력으로 왕위를 뺏었다라는 인식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죠. 예, 근데 그 이외에 더 있다는 게 오늘 우리 강의할 내용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원이 왕이 됐는데 이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방석이 세자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석이... 이게 가장 모든 거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세자가 공석이니까 예, 예. 그 공석 자리에 다투고 벌어진 게 왕자의 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방석이 왜 멀쩡한 새끼가 왜? 왜? 왜 세자에서 물어났냐?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고자였나? 이제부터 이게 숨어있는 내용이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인데 예.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해보면은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 이 능력이나 공적이나 이 왕의 그릇까지 모두 1등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두가 아시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방원이죠, 이거는. 예.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방석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왜 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능력과 공적은 분명히 모두 이방원이 1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태조 이성계보다 한참 어린 거의 이방원의 나이 또래인 강비가 예, 예 강비. 야심한 밤을 틈타서 그 태조 이성계에게 육탄 공세를 벌이죠. 육탄 공세. 예, 천하 아 나도 예, 천하 저희 아들을 세자로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방석이 세자가 책봉이 됩니다. 얼마나 빡쳤을까요? 자기는 네.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고생했는데 그죠? 누구는 몸으로 쉽게 몸으로? 얻고 한 번에 그냥 예. 그러니까. 이방원은 분노했죠.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석이 또 태조 이성계가 총애하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저거를 죽일 예, 죽여서 잘라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아주 답답했었죠. 그러다가 자신의 정보통으로부터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 정보가 뭐였나요? 예. 바로 이것이었죠. 세자빈의 침소에 밤마다 내시한 놈이 들락날락하는데 뭔가 존나 수상합니다. 아 근데 뭐가 수상합니까? 내시 하면은 없는 애잖아요. 예, 그렇죠. 목적이 없는 애 아닙니까? 이방원도 그 티모시아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없잖아. 말이 됨? 예,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근데 말이 됨? 예, 그렇게 해서 물어봐가지고 좀 궁 안에 그런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대답은 딱 한 글자였죠. 됨. 예.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알이 없는 것이지 본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정을 안 하다 보니까 난 잇? 예. 지칠 일도 없고 그리고 임신을 할 일도 없게 되니까 뒤탈도 없었던 거죠. 전에 뭐 왕후기나 김치왕처럼 애를 남겨서 네. 뒤탈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뒤탈 없이 그러니까 그 지치지도 않고 밤새도록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생식 도구가 아니라 진짜 완전 성 자위 도구죠. 그렇죠. 네. 완전 최고의 자위 도구가 된 거네.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조사를 한 결과 레알 세자빈과 내시 사이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맞았고 이방원은 면밀한 그 관찰을 해서 그 시간대를 잡아낸 거죠. 그렇죠. 이제 언제 덮칠 것인가. 얘들이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때다. 그래서 마침내 타이밍을 잡아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덮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이후로 망한 거죠. 예. 당선은 아무래도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왕이 될 사람이 부도덕하면은 정통성이 아무래도 밀리잖아요. 당석은 안 그래도 막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뭐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났고 그 결과로 벌어진 게 왕자의 난이다. 그렇죠. 중요했지만 가르칠 수는 없는 교훈이 있는 거죠. 집안 관리 잘해라. 정말 여러분, 잘해야죠. 언제나 원정을 뛰든 뭘 뛰든 본진 방어는 잘하는 겁니다. 앞마당 집안 단속 철저히 멀티를 가도 본진은 방어 잘해야 해요. 네. 그럼 이 정도에서 방석이 본진 실패한 거는 네, 여기까지 이제 네. 이제 우리 대륙 진출해야죠. 예, 이제부터 대륙에 대한 스케일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는데요.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명청 때 이 동성애가 엄청났다고?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났는데 이 명청 당시에 이 시대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남자의 신분이 여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예, 압도적으로 높았고 여자는 정절을 강요를 당했고 네. 그리고 남자의 외도를 묵인을 해야 하는 참을성이 덕목으로까지 강조가 되던 그런 아주 안 좋은 시기였죠. 근데 그거 로마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은 로마 역시도 금욕과 문란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로마의 이중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풀 기회를 제공했죠. 예, 로마는 진짜로 이중적인 성생활을 했어요. 겉으로는 금욕하면서 뒤에서는 문란하게. 네. 하지만 명청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성생활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예 다르다는 거죠. 예, 로마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남자는 무조건 문란이고 여자는 무조건 금욕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고문이네. 예, 고문이죠. 예. 자, 어제 심지어 이 여자들은 사랑받지도 못했어요. 사랑도 못 받았다고요? 예, 사랑받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남자들의 사랑은 똑같은 남자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나 그때나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예. 이런 이 대막장의 시작은 명 말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명 말기에 들어서서 왕과 그리고 왕은 물론이고 선비를 포함한 상류층 계급을 시작으로 남색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왕색이 그렇죠. 예, 남색이 왕연했다. 예예.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예예. 이 선비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이 명말 군주들 중에서도 다 이런 자신이 아끼는 그런 신화 총신이라 그러죠. 예. 총애하는 신화가 꼭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 끼고 다녔다. 예, 끼고 다닌 거죠. 마치 부인처럼. 예, 그렇죠. 죽부인. 예. 아, 미안. 신하로서 아낀 게 아니라 정말 그 대상으로 아꼈던 그런 신하들이 있었는데 네. 특히 청이 아니지 명 말기에 무종 황제는 그 중에서도 단연 탑 게이였습니다. 탑 오브 탑. 예. TOP 게이였죠. 예. 맨손 탑. 예. 어쨌든 네. 이 무종 황제가 어땠냐면은 마치 이런 의장이 삼천 궁녀를 거느리듯이 수많은 미소년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네. 자신이 특히나 좋아하는 이런 막 미소년들에게 막 군사도 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아주 온갖 걸 다 줬다고 합니다. 삼천 궁녀 뭐 그런 거죠. 삼천 게이 네, 다 퍼줬다고. 삼천 게이가 좀 더 맞는 말 같아요. 중남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탑 게이였다는 거죠. 예. 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막 미소년들을 불러다가 모았는데 이 불러다 모은 것에서 만족을 하지 않고 시차를 나간다는 거를 핑계로 이렇게 직접 다녔구나. 예 직접 자신이 나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기까지 했는데 그렇지 아무래도 예. 이게 딱 자기가 발굴한 거 다들 요리해본 적 경험 있잖아요 예, 예. 네. 남이 해준 것보다 내가 한 요리가 좀 더 맛있거든. 그렇죠. 내가 직접 어떻게 해도 내가 찾은 게 좀 좋아. 좀 더 레벨이 좀 높게 느껴져. 내가 하면 좀. 내가 한 그 맛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헌팅하러 다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찾아다니는 서비스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이 두상백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그런 일화입니다. 두상백이요? 예, 한번 알아보죠. MC 티모의 변태 극장. 오, 저 가수의 목소리가 참으로 좋구나. 여봐라, 저자의 이름이 무엇인고? 저자의 이름은 두상백이라 하옵니다. 머리가 하얀 자란 뜻이지요. 오, 그래, 두상백이라? 머리가 하얗다고?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으면 그 허리 속살도 뽀얗겠네. 맛있겠구나. 전하, 밤이 되었으니 오늘 밤은 자제하시고 갑니다. 어허, 오늘 먹을 음식을 내일로 미뤄서야 되겠는가? 여봐라, 오늘 당장 침에 침상에 두상백을 진상하도록 하여라. 마마, 신이 외람되어 없지만 한 말씀 올리자면 좋은 음식일수록 숙성을 시켜야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 합니다. 그러니 두상백도 좀 더 숙성을 시키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아, 참 오늘 맛보고 싶은데 그래, 그대의 말에 듣고 짐이 단 하루만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지. 네, 아, 더럽습니다. 오늘 꽤 변태 극장 중에 제일 더러웠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면서 역겨웠어요. 듣는 이게 처음이에요. 듣는 저도 역겨웠네요. 맞죠? 이렇게 역겨울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 소카테스도 이렇게 역겹진 않았단 말이야. 예, 어쨌거나 이거의 이제 그 결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 두상백은 예 왕의 침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총련막을 지켰나요? 예, 지켰어요. 이 서로 이런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지켜준 건 아니겠죠? 아, 예, 그거라기보다는 그 이게 그렇고 그런 왕이다 보니까 예. 신하들도 다 그렇고 그런 신하들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질투가 있다. 질투죠. 예, 맞아요. 여자처럼 예. 이제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예, 예. 총애를 뺏길까 봐 이게 질투를 한 거죠. 총애를 예. 뺏기면 곧 권력도 잃고 예, 예.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예.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이렇게 예. 남색을 하도 좋아하는 왕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후사도 못 보고 죽었다 그래요. 아, 하도 남자랑만 하고 여자랑 안 해서. 예. 아유, 불성실했네. 사실 왕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후사를 남기는 거죠. 예예. 예.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죠. 어쨌든 이런 이 무종 황제의 이런 엄청난 남색은 예. 이제 막 그 당시 지식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대차게 까이긴 했는데 참으로 감명을 줬겠죠. 예. 아이러니한 게도 이 명 말기의 남색은 무종 황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더럽다 더럽다지만 그거에 호기심에 빠지면은 그게 얼마나 큰 맛인지 알아버리는 거죠. 예, 그 진정한 딥다크 판타지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예, 대표적으로 그런 눈을 뜬 사례가 있나요? 예, 그렇죠.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성애를 아주 찬양을 했죠. 이제 유명 지식인들의 이런 시에서도 이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이게 막 순수했던 막 그런 선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남색의 눈을 떠가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대표적인 예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예. 그 주여려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네, 주여려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에 급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글방 같은 데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글방 주인이 이 오랫동안 글방에만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있는 주여려를 보고 요놈의 가운데 다리가 심심한 걸 알아챘습니다. 아,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야, 글방 주인이 먼저 얘기를 했죠. 주여려한테. 이 참에 남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죠. 주여라는 펄쩍 뛰면서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어떤 그런 더러운 거를 이 개 뭐야 하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얘기를 막 예. 예, 지랄을 저항을 했죠. 한 거죠. 예, 저항을 아니다. 했죠. 난 개이가 아니에요. 예, 하지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넌 개이야. 예, 이건 맛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요. 그래서 맛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일단 먼저 주여에게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취중을 틈타 잘 훈련된 아이를 그렇게 남자애를 예, 그 주여령의 방에 이렇게 들여 보내가지고 주여령가 맛을 보게 예 그렇죠 그 동자의 맛을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취중에 정신없이 그렇게 동자랑 하다가 오이시 예 아침이 돼서 이렇게 술이 깨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자라는 걸 알아봤는데 예. 맛이 들려가지고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오이시 됐네. 예예 예. 닝 아 죄송해요. 좀 과할 뻔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거기에 푹 빠져서 딥다크하게 예예. 예. 그래서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남색가가 되었고 결국에는 전기가 빨려서 단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맛이 들린 나머지 전기를 빨아먹힌 주연은 그렇게 갔습니다. 예, 아. 그렇죠. 네. 이게 선비들뿐만 아니라 이게 관리들 사이에도 이런 남색의 그게 다 퍼져 있어가지고 이 지방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고을 이런 수령들. 네. 아무래도 걔들도 남색을 밝혔겠죠. 예,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게 이런 고을의 문지기들을 다 그런 고운 이런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놨다고 해요. 아, 걔네들도 하려고? 예, 일부러 그런 애들을 세워놓은 거죠. 지나가다 뭐, 아, 지나가다 하고 심심할 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나중 가면은 좀 뭐라 되지? 그 고운 그런 더 네. 미색이 있는 그런 남자를 그렇게 문 앞에 세워놓을수록 이 자신의 그런 영향력이 높은 것이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함이었죠. 과시용이네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어디 하나 그 가게 같은 것도 잘 되려고 이제 잘생긴 애들 앉혀놓은 것처럼 과시하고 예.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런 애를 다룬다 예. 이런 과시죠. 예. 그렇죠. 이제 딱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입맛을 다실 수 있게. 예. 생각나네요. 저 위험해요. 그런 발언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특정 직종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한 발언 자제해 주세요. 왜 나 B씨를 나 B씨가 누가 있다고 얘기한 적 없어? 아니 자제해 달라고요. 그런 발언 알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상 오늘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목표가 원래 여기였죠? 아 예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미처 말씀을 못 드린 잘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면은 예. 이게 남자 기생이 유행을 했거든요. 남자 기생까지 남기 예, 남자 예 남기 맞아요 남기라고 불렸어요 남창이죠 예 남창이죠 예 이런 남자 기생에 대한 그런 얘기와 그리고 이제 다음 청시대 때 그런 남색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다음 수업 시간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 예. 오늘 방송 간만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번 방송보다 그렇죠 뭐 내용도 적당히 맞췄고 비록 끊은 게 있지만 아 뭐 항상 저는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아요. 아, 좀 더 배설을 했어야 되는데 좀 덜 싼 것 같은데 모자라네. 막 이런 느낌. 뭐 더 싸고 싶으면 개인 방송 나중에 차려서 하시고요. 촉수 씨는 어땠어요 오늘? 저는 특히 그 이방원 썰이 가장 인상 남았어요. 근데 그 딥다크한 그 얘기를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으니까 성질이 막 날라 그러네. 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고요. 네 여러분 폭염 많이 힘들고 덥지만 잘 버티시고 다음 방송 때 저희는 여러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